Tidak udah basi deh. Sengak boda mole. Why so so nan honja yok. Muntuk kopi nachi. Nega nal basi deh. Cicho itan sashim. Mola so so nan wero woko. Muntuk kopi nachi. Nan tarago iso. Hekalit demyeon. Yeotte geureotdeon geotcheoreom geunyang go. Neodapge hae. 너는 너를 알아 연습했잖아 한 수천 번은 말야 좌절 한두 번 이젠 시시해 원래 기회라는 건 인생의 위기에 넌 알잖아 다시 일어나는 법 천국 여행 간다면 어서 싹 carry on 멈추지 마라 아직 할 일 많아 뒷바라지하는 부모님의 사진 봐 넌 동생들의 거울이자 가족들의 별 네가 잠을 줄여야만 그들이 편하게 숙면 야 이 병신아 티 좀 내지 마 마음 단단히 먹어 알아 외롭지만 견뎌내야 돼 눈물을 흘리냐 사내 새끼가 꼬꼬치고 다시 들어 책임감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 걸 그냥 겁나서 관심을 받는 게 CCTV 속에 사는 게 한 곳만 죽어라 봤는데 그게 내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웠어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어른이 되게 난 어리고 여려 아직도 방법을 모르고 부딪히는 짓만 하게 너무 아프다는 걸 이제 알았어 넌 늦었다고 무식하게 채찍질만 하게 아물지 않은 상처가 너무 많아 감사해 내 종교를 떠나서 6년 전부터 이 꼬맹이를 이용하려 했던 악덕 대표님들조차 날 구원해준 지금의 회사도 이 무대를 내어준 수많은 참가자도 남자의 삶을 알려준 하늘에 계신 큰아빠도 가족 내 어깨둘과 형제 같은 멤버들도 딱 오늘까지만 위로를 받고 내일부터 겁쟁이가 아닌 성숙해진 나로 Love ya, Love ya.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 걸 그냥 겁나서